2012년이와 아주 추운 겨울에 Where are you? 얼마나 가까이 와 있니? 그토록 원하던 꿈에 여기 난 아직 넘어지고 돌고 난 지고 지쳐서 잃어서 힘조차 없어 그치만 넌 날 보고 웃겠지 2012년 2월 아주 추운 겨울이야